외로움이 가득해 비어있는 이 garden 가시투성이 이 모래성에 난 날아였어 너 이름은 뭔지 갈 곳이 있긴 한지 Oh could you tell me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And I know 너의 온길 모두 다 진짜란 걸 푸른 꽃에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걸 Don't smile on me Lie to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You know that I can't show you me Give you me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날 만나러 가 But I still want you 정원에 빛너를 닮은 꽃 쥐고 싶었지 우후후.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 하나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'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다 네가 아는 나로 숨 쉬는 것 But I still want you 난 울고